HUBS 비하인드 더 스크린 사랑엔 이유가 필요 없지만 이별엔 이유가 필요하지. 여러분은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해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사랑했었는데 너무 지쳐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들어진 적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입니다. 이제는 클래식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의 사랑 영화죠. 오늘 소개할 영화는 이별, 그리고 도망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별한 분들을 위해 끄적끄적 적어봤어요. 마작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츠네오. 츠네오는 자유분방하고 호기심 많은 대학생입니다. 다양한 여자와 잠자리도 가지고 여자친구도 있고 뭐 그렇죠. 어느 날 평소와 같이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언덕길에서 그에게 한 유모차가 돌진합니다. 가까스로 멈춘 유모차 안을 들여다보는데 예상치 못하게 한 여자가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제였죠. 그녀는 난데없이 츠네오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츠네오는 깜짝 놀라 주저앉고 말죠. 얼마 되지 않아 한 할머니가 나타나서 자신의 손녀라고 설명합니다. 츠네오는 할머니를 도와서 유모차를 끌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죠. 그러면서 그 안에 타 있는 손녀는 다리가 불편해서 산책을 나갈 때 유모차를 탄다고 했죠. 그렇게 조제의 집에 도착해 식사까지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조제는 책을 정말 좋아해서 다양하고 엉뚱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고 요리도 무척이나 잘하죠. 그리고 칼을 휘둘렀던 건 다리가 불편한 채로 살아가며 너무나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 같은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츠네오는 자꾸만 조제의 밥이 맛있다며 그녀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점점 서로의 인생에 스며들어가죠. 그러던 어느 날 조제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조제는 가버리라면서 위로해주러 왔던 츠네오를 한껏 밀어냅니다. 그러다 결국엔 진심을 토해내요. 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 언제까지나. 계속 있어야 해 하면서요. 그렇게 둘은 1년간 연애를 하게 됩니다. 조제는 호랑이를 보러 가고 싶다며 둘은 동물원으로 데이트를 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목의 호랑이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어요. 츠네오를 만나기 전 조제는 방 안에서 책에만 파묻혀 지내죠. 책 속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호랑이입니다. 이제 그녀는 츠네오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걸 실제로 마주한 뒤 성장했던 겁니다. 그들의 사랑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렇진 않았어요. 츠네오는 결혼을 하고 싶어 조제를 부모님께 데려가려고 차를 탑니다. 하지만 문득 깨닫고 말죠. 자기는 더 이상 예전처럼 조제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지쳤다고요. 조제도 그의 마음을 눈치채고 물고기를 보러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행선지를 돌려 수족관에 가지만 닫아 있었죠. 아쉬운 대로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호텔에 갑니다. 거기서 조제는 말해요. 난 깊고 깊은 바닷속에서 헤엄쳐 나왔어. 그곳은 별로 외롭지도 않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난 두 번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는 못할 거야. 언젠가 네가 사라지고 나면 난 길 잃은 조개 껍데기처럼 혼자 깊은 바다 밑에서 대굴대굴 계속 굴러다니게 되겠지. 그런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 라면서 날 떠나도 괜찮다고 전합니다. 너 덕에 이제는 세상 속을 헤엄쳐 나갈 물고기의 꼬리와 같은 힘을 얻었고 힘겨워도 묵묵히 세상 속 길을 나아갈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정말 담담하게 이별합니다. 아마 이 영화는 마지막 이별 장면이 가장 유명할 것 같아요. 츠네오는 헤어지고 나서 그녀의 집을 빠져나오는데 그의 모습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죠. 하지만 골목 모퉁이를 돌고 나서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 장면에서 츠네오의 나레이션이 깔립니다. 담백한 이별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사실은 단 하나뿐이었다. 내가 도망쳤다 라고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 대한 이동진의 평론이 정말 유명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우리가 도망쳐 떠나온 모든 것들에 바치는 영화입니다. 한때는 삶을 바쳐 지켜내리라 결심했지만 결국 허겁지겁 달아날 수밖에 없던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담겨있다고 할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를 떠나갑니다. 모든 이별의 이유는 핑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긴 사랑 자체가 혼자 버텨내야 할 생의 고독을 견디지 못해 도망치는 데서 비롯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게 어디 사랑만의 문제일까요? 도망쳐야 했던 것은 어느 시절 웅대한 포부로 품었던 이상일 수도 있고 세월이 부과하는 책임일 수도 있으며 격렬히 타올랐던 감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결국 번번이 도주함으로써 무거운 짐을 벗어냅니다. 그리고 항해는 오래오래 계속됩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가 도망쳐온 모든 것들의 축복이 있기를, 도망쳐야 했던 우리의 부족함도 시간이 용서하길. 이 아름다운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마지막 장면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조제의 뒷모습처럼 우리가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의 뒷모습도 많이 누추하진 않길. 저는 이 평론을 보고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랑이든지 친구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장소라든지 이별을 마주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고 사랑하며 마음을 쏟는 동안 너무 수고했다고요. 충분히 아쉬워하고 슬퍼도 하고 추억들을 다시 되새겨보기도 해봐요. 대신 후회는 접어두기로 해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행동이었을 거예요. 도망쳤더라도 괜찮아요.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망치는 건 나쁜 게 아니라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오늘이 비하인드 더 스크린의 마지막 화였습니다. 좋아하는 영화들을 소개하고 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마디라도 공감했다거나 위로를 받았다거나 호기심이 생기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만해질 것 같아요. 연말이 되니 이별하는 것들이 많아지네요. 씁쓸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앞으로가 걱정되기도 하고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고민의 순간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행운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라디오를 듣는 10분만이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치열하고 빠른 세상이지만 우리 잠깐은 행복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순간에 잠깐 느꼈던 행복이 오늘 하루 끝 침대에 누울 때까지 계속 여러분을 따라다닐 수 있게 제가 바라고 있을게요. 너무나 싫지만 여러분들과 헤어질 때가 왔네요. 이 순간이 정말 그리워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화를 너무나 사랑하는 대본의 김민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준 기술의 문예인, 그리고 항상 진심과 사랑을 담아 스토리를 전해주는 아나운서 박예린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마지막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더 스크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